보고 싶다고 말하지 못합니다. 그리워한다고 말하지도 못합니다. 그저 바라만 봐도 됩니다. 어떻게 있는지, 무엇으로 살았는지,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, 한마디의 말보다 그저 가슴속에 있음을 사랑합니다. 만남의 짧음도 기다림의 긴 시간도 우리를 변하게 할지라도 가슴으로 데운 우리이기에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많은 아픔이 있어도 사랑으로 묻는 기도가 내 가슴속에 있기에 정말로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.